헤어진 우리의 추억이 드넓었던 세상에서 너를 올려주면 고운가 되죠. 바다에 닿게 될 거야. 언젠가 우리 마주 볼 하늘이 내게 다가와 생각지 못한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나를 가졌던 모습들 그대로 남아있을 때 아름다웠던 기뻤던 사람이 내게로 올까 네가 가 바다에 닿을 때까지 나는 네 줄을 놓지 않을게 너를 올려주고 고운 그대죠 바다에 닿을 때까지 우리 한글씨 그대로 있었고 난 작은 눈물이 보여 모든 사람들 헤엄칠 수 있게 곱게 놓여진 우리의 추억이 드넓었던 세상에서 너를 올려주면 고운 그대죠 바다에 닿게 될 거야 아. 우리 두 손 마주 잡고 걸을 때 사랑 가득한 눈빛에 난 또 숨 쉬어가고네 나에겐 큰 쉼이 돼주니 네가 나를 바라보며 서로가 많이 멈추며 또 숨을 쉬고 내 우리에겐 이 쉼이 있으니 알아갈게 너와의 합이 뭘지 난 무섭게도 너만이 가득하니 보며 걸을 때 사랑 가득한 찾아와 이제는 나 없이도 잘 사는 여전히